최근 미디어 오늘을 비롯한 남조선 언론들이 연일 폭로하고 있는데 의하면 박근혜 년은 애미가 죽은 후 령부인 행세를 하던 20대 초에 벌써 저보다 40년이나 우인 애비뻘의 늑다리 목사 최태민과 사회활동을 구실로 불륜관계를 맺고 돌아쳐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한편 남조선 각계와 외신들까지도 호색광녀인 박근혜 년의 부정한 행실들을 야유조소하고 있습니다.